지고 피었다죠. 한가해서 또 바빠져 왔다 갔다 어지러워 복잡해 정말 죽겠어. 떴다 지고 피었다죠. 한가해서 또 바빠져 왔다 갔다 어지러워 복잡해 정말 죽겠어.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뜨고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움직이고 바빠지고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서로 다르게 같은 시간 속에 다시 일어나 꽃처럼 예쁘게 또 난 피어나 웃고 울어 싸웠다 또 불어 넘어져도 주먹을 꽉 쥐어 돌고 돌아 제자리에 돌고 도는 쳇바퀴 같아 운명 같은 만남 뒤에 가슴 아픈 이별 후에 그러곤 또 후회래 새로운 시작을 기약해 yeah. 운명 같은 만남 뒤에 가슴 아픈 이별 후에 그러곤 또 후회래 새로운 시작을 기약해 우는 사람 웃는 사람 서로 다르게 같은 시간 속에 뒤서다가 다시 같은 날들이 반복될 때 모든 게 다 허무해지네 일어서 힘이 없어 죽을 때 더 크게 다가오는 실패 그래도 괜찮아 돌고 돌아 모든 게 다